줘. 난 거꾸로 서. 이 지구를 번쩍 들어 너에게 줄 테니까. 내 손바닥 위 저 별을 담지. 나찬든 이 우주 위에 우리만 깨어있지. 널 볼 때마다 맘이 넘치고 커져. 과장이 아닌 진심인가 눈을 봐. 네 그림자 다음으로 내가 가장 가깝기를 걸. 늘 너의 곁에 I wanna be. 고맙지 않을 만큼 더 당연하길. 열 걸음 채걷기 전 날 찾을 수 있게 항상 너의 곁에 I wanna be. 늘 너의 안에 I wanna be. 외로울 때는 날 떠올리기. 지금 이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항상 너의 안에 I wanna be. I wanna be. 사랑해 사랑해 라는 말도 나의 마음은 표현 못하는 걸. 가진 걸 전부 주고만 싶어 내 꿈도 변해서 너와 함께 하는 걸. 넌 매일 곁에 있을게. 단 1분도 외롭지 않게 할게. 내 마음을 전부 비울게. 오직 너만 살게 할게. 널 향한 내 맘 멜로디로 바꾸면 이 노래는 오늘 안 끝날걸. 근데 말야 이거 너무 좋겠어. 난 다시 후회되게 집에서 늘 너의 곁에 I wanna be. 고맙지 않을 만큼 더 당연하길. 열기 채우기 전 날 찾을 수 있게 항상 너의 곁에 I wanna be.